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팟캐스트 듣는 당을 진행하고 있는 테드입니다. 아브록사스입니다. 민경춘입니다. DK입니다. 이츠입니다. 10월 26일 JTBC의 뉴스룸 최순실 사태 보도 이후 약 일주일이 조금 넘은 지금 팟캐스트 전반에 걸쳐 순위와 무관하게 약 40여 개의 에피소드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순위 차트 내에서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탄압했습니다. 사익을 우선하는 일개의 비선 세력에 의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11월 4일 바로 오늘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감정이 호소하고 일말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는 바로 박근혜 본인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팟캐스트 리스너인 동시에 진행자이자 제작자로서 저희는 박근혜 정권의 처벌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의 해체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하고 혹은 온라인에서 혹은 주변에 올바른 여론을 전달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틀리다,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팟캐스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hain will be broken and all men will have their reward.